심장이 쿵쿵 신었던 뱅뱅 더 이상 뒤로 물러서 공간 따윈 없어 발소리 쿵쿵 환호성 예예 앞에서 비켜 나이가 실패 따윈 없어 생각나게 될 거야 마법처럼 yeah. 달려 빠르게 소리쳐 그렇게 환호성이 머릿속 울려 마치 알람 But you don't have to feel bad 너 마음속 몰래 어차피 우승은 우리 미안해 미안해 It's alright, alright You know I'm not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이렇게 함께 바람을 느껴 힘껏 달려 눈부신 햇살 너와 함께 지쳤거든 이렇게 외쳐 이게 세 AA 끝까지 run run 보기는 never 내게 우리들이 있어 궁금하지 마지막 미소의 주인공 뭔가 무난 떠오를걸 미소 짓는 우리들 걱정 따윈 필요 없어 우리 all of us together 두려울 건 하나 없지 소리쳐 그렇게 환호성이 머릿속 울려 마치 알람 But you don't have to feel bad 너 마음속 몰래 어차피 우승은 우리 미안해 미안해 It's alright, alright You know